2020년 12월 16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장교 생활을 했으니까 병사들을 다룰 때가 있었잖아요. 병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상은 휴가예요, 휴가. 그래서 병사들이 저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대대장님 결재가 찍힌 휴가증도 제 확인이 들어가야지 완성되거든요. 병사들이 휴가 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고하는 대상이 저니까 저는 장교들 중에서 병사들과 가장 밀접한 존재였죠. 바꿔서 말하면 제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도 병사들 입장에서는 휴가였던 거예요. 저는 병사들한테 점수를 줘서 포상휴가를 타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었고 그 반대도 가능했죠. 가끔은 좋은 일이 있으면 병사들이 알거든요.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제 얼굴을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병사들에게 응당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뜨면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병사들 표정을 보면 다들 실망은 하는데 꽤 차이가 많아요. 거기서 이 친구 군생활이 어떻겠다 각이 어느 정도 나와요. 당황은 하지만 복종하면서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 실망감을 전혀 숨기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 다음에 차분하게 좋은 포상을 이야기해주는데 대놓고 실망한 표정을 보면 와 진짜 휴가 잘라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라고 하잖아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줘놓고 그걸 다시 번제물로 바치러 가잖아요. 줬다 뺏는 게 어딨어. 포상휴가 대신 있던 휴가도 뺏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그걸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아들이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달착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바로 주실 수 있는데 저한테서도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도 느낌상 알거든요. 이제는 제 1, 2, 3 RUTC의 응답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 응답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응답 속에서 뭔가 저와 제 가정에게 좋은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들뜬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다가 이거 네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실망감을 전혀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지금 누리는 서밋타임은 하나님을 언제나 동일한 눈과 동일한 표정으로 24시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응답도 응답이 아니고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진짜로 주기 원하시는 축복을 꺼내시겠죠. 그리고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도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표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루터기 3집에 수록된 찬양, 주바라기 들려드립니다.